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희한한 과일 대풍을 마련하여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절에 존임을 창조한 강원도의 고산과수종합농장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감사문을 보냈습니다.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22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고산과수종합농장 일꾼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세계 굴지의 청춘과원으로 훌륭히 소산한 고산과수종합농장에 펼쳐진 사과바다 절경은 농장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의 열애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 투쟁이 수놓은 사비주의 지상낙원의 자랑스러운 화폭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놀리우는 과일 대풍을 마련하고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절에 훌륭한 존임을 창조한 고산과수종합농장의 종업원들과 일꾼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에 이어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